빈자리를 채워줬던 너, 그 빈자리 채울 수 있던 너, 그저 내 곁에 있어줄 것만으로도 내겐 힘이 돼. 고맙단 말밖에 못하던 내가 널 향해 손을 내민다. 그 손을 잡은 너와 함께 전부 다 독한 꿈을 외친다. 내가 널 빛낼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가 있더라고. 너가 더 빛낼 수만 있다면 내가 어둠이 되더라도 너의 곁에 내가 있어줄게. 나와 같은 곳에 있어줄래. 창밖은 너무 추워 나 혼자 남아있겐. 여기 내가 있어 다들 찾아놔. I give me 내 자신을 비춰줬어. 나도 날 몰라서 혼자 헤매였어. 근데 어느 순간부터 유리 창 너머로 보여. 나와 같은 시간 같은 하루를 보내곤 했어. 이제 나의 질문과 너의 대답이 퍼즐처럼 잘 막혀. 나 나의 고민들과 너의 고민들의 교집어점을 다 찾아가. 우리 환승의 케미 예배 몸은 모두 완벽했어. 그래 함께라면 너를 통해 나를 보고 너도 나를 통해 너를 보는 멋진 장면. 너의 곁에 내가 있어줄게. 나와 같은 곳에 있어줄래. 창밖은 너무 추워 나 혼자 남아있겐. 여긴 내가 있어 따뜻해 지나와. I am you, to me you. 너와 있을 때 널 알 수 있어. 같은 공간 속에서 같은 시간 속에서 편이 돼줄래. 발 맞추면서 달리자. Go, we go side by side. 난 너랑 같이 가고 싶어. 약속해줘. See myself.